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기국 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 김일성 진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행조직들의 과업을 러시아의 따스통신, 미국의 UPI통신, 중국의 황구망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전문 또는 요지로 최근에 보도했습니다.